기다려 언제나 그 밤은 내 사랑 부는 이 가슴 달래며 오늘도 하루를 기다려 돌아가는 설레네 oh yeah 가슴 설레네 그대와 나를 비춰준 둥글고 푸른 그 달이 오늘도 다시 뜨려나 한없이 가슴 설레네 돌아가는 거울이마다